계신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 서구하소서. 나라와 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오늘은 즐거운 명절입니다. 모두 명절을 잘 주 안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와 그 흐름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을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이 전하신 계시임을 처음과 그 처음 시작과 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일째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 사역을 하시는 선지자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사 지금 살아계신 왕 되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그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서 타고는 그 함께라는 그 의미,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그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타고도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7절의 말씀과 그리고 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그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의 그 540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54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요한계시록 그 전체의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그런 합당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그 주 예수를 섬기며 예비하며 경배하며 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을 그 요한계시록 전반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2장부터는 그는 지금 현재 실존하시며 교회와 함께 싸우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셔 교회를 성령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예수의 피로 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위로로 부흥케 하시며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그 이 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문,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창조주의 영광과 경배,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환상을 통해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곧 성전이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의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해석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 상징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상징은 실체에 대한 확실한 그 실존적 실체에 대한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징하면 세대주의자들은 그 성경을 신화로 보거나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줄 때 그 이름을 기억 못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했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있었고 이름 모를 부자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의 그 실체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이 기억 못하는,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그런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간 자는 또 기회가 없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울부짖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믿음의 의로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또한 여기서 알려줍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비유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쓰므로 더욱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상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예를 들자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 열 뿔과 일곱 눈이 달린 그 어린 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잘못 읽겠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달린 어린 양을 말해줍니다. 7은 완전한 숫자로서 만왕의 왕, 완전한 권세, 그 뿔은 권세와 그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 일곱 눈은 그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해 줍니다. 보통 그 777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숫자였고 888 하면 예수님을 말해주는 숫자였습니다. 그 5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일곱 이런 이렇게 그 숫자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역사적 그 실체, 그 실체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일곱 뿔로서 모든 완전한 권세와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상징주의는 이렇게 확실한 실존하는 실체에 대한 상징적 표현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계시대로 그 역사적 실현이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디테일로 가야지 그 디테일만을 그러니까는 그런 나무만을 너무 바라보면 그 바라보면서 큰 것에 억지로 맞추려는 그 숲에 억지로 맞추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큰 숲을 바라보며 큰 줄기를 바라보며 또한 그 나무를 바라볼 줄 알고 또 나무를 통해서 또 그 큰 숲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성령 안에서의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져야 할 계시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는 일곱 우레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나아가고 더 이상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다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성경 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며 식상한 자들, 자꾸 신비한 것, 다른 것을 찾는 자들이 어머님 하나님이니, 장길자니, 신천지니, 구원파 같은 그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3층천을 봤지만 너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다가 그런 신비한 체험과 개인적인 체험과 환상을 말하지 않고 순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그 호기심을 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성경을 들어 읽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만나십시오. 그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그 그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을 허시고 어린 양 예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만남이요, 거룩의 회복이요, 온전히 십자가로 자신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 땅에 그 성전을 허시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또 AD 70년경에 예언대로 성전은 확실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로 흩어지시고 또 예언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은 국가로 다시 모여졌으며 이런 모든 예언들이 진짜 성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성경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기 전 540년 전에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일곱 이레 동안 그 일곱 이레는 그 7 곱하기 7 49년 안에 그 성전을 지으라 예루살렘의 성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49년 안에 성전을 다 졌습니다. 그것이 미리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고 또 62일의 후에 62 곱하기 7 해서 그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성전을 허시고 다시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는 그 기간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1260일 42달 이 부분 그러니까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그 교회는 이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주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세밀하게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 49년 동안 성전이 다 젖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대로 62일 후에 역사적으로 그날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또 이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대로 AD 70년경에 그 예언대로 또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지금 그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니엘서의 그 7년의 반이 남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교회의 그 핍박 기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성전을 헐고 또 자기 몸이 곧 성전이 되는 그 기간을 1260일 42달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사명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말씀이 세계에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즐거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날마다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들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교난에 동참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한 신천지는 세상에 밝히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단 중에 교회를 침범하고 파괴한 이단은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교회의 완성에 가는 바로 그 과정들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는 그 과정, 그 완성의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첫사랑을 잃고 니골라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부유하다고 외치며 교만하며 게으른 교회라도 회개하시길 원하며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교회의 깨짐은 예수님의 몸의 깨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나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교회의 안전과 위로, 승리를 말씀하며 약속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주권자가 되어 스스로 완성된 교회로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분열하며 무너뜨리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주장하는 이런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히 가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와 천상교회,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우리가 알 때 그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로 또 입체적, 점진적, 반복적인 환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윌리엄 헤드릭슨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점진적 평행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6장, 17장부터 19장, 20장부터 22장까지 점진적으로 평행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윌리엄 헤드릭스가 말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6장부터 7장을 볼 때 7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7인을 말하며 7장에는 교회의 안전, 그 다음에 14만 4천을 말하며 그 입맞지 않은 자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입맞지 않은 자는 설 수가 없다. 오직 교회만이 그 안전하다라고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은 일곱 나팔. 11장에서는 누가 이 진노 가운데 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두 감람나무로 말미암아 그 전도와 그 교회의 사명,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시작된 종말론과 마지막의 종말, 그러면 영적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복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타당성과 이유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왜 마지막 심판이 있는가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런 심판과 이런 것이 타당한 부분들을 12장과 14장까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더러운 돈과 그런 물질과 권세로 말미암아 금과 보석으로 꾸민 음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심을 나타냅니다. 그 대신 또 단장에 거룩하게 꾸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신옷을 입었다고 얘기할 때는 옳은 행실과 예수의 피, 우리의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거룩에 대해서 같이 말해줍니다. 그러며 그 어린 양의 신부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대치되면서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심판, 이 그 안에 그것이 나타나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교회의 완성, 그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와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예수님의 승리,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참된 이런 복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